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김종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고 다스돌세 저음에서 러시아 나호두카 포르마트 출판사에서 최근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